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무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일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결 건너편에 황혼에 젖은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아 나의 님바람 문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하늘 위로 구름 따라 무목 여행하는 그대 인생은 나 인생은 나